금년이 벌써 4개월이 흘러가고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머리가 이 하얀 색깔로 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3, 40년 전만 해도 참 검은 머리가 더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벌써 중년을 지나서 참 부르기도 좀 괴롭죠. 노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항상 어린이 아이들 생각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또 부모의 또 표상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참 어렸을 떡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과연 내가 뭐 30평생, 50평생, 70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라왔느냐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금년에도 변함없이 5월 3일 오늘 주일임 동시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소속된 모든 어린이들, 오늘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참석을 했지만은 역시 어린이입니다. 중고등부도 어른도 사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같이 되어야 천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린이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들을 꼭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참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들을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위시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두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보여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과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는 인생의 꽃으로 가정의 희망이고 민족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대지는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며 그 향기다.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고 계절로 보면은 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꽃주일이라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5월은 봄 기운이 무르익어서 산과 들에는 온갖 꽃향기가 환희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아름다운 참 계절에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먼저 피잖아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야 그 열매가 충실합니다. 인생의 꽃인 어린 시절에 참 건실하게 성장을 해야만 보람 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들에게 관한 그 가르침을, 그 교훈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다는 인정을 받는 그런 어린이, 자라서 어른이 되더라도 참 그렇게 모든 사람의 칭송과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린이를 볼 때에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했죠. 돌아가는데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부모들이 체크업을 못했어요. 깨닫질 못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러한 길을 내려간 거죠. 예수님의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를 찾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가다가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도 가르침을 받고 또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익히는 그러한 시절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있는 줄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없는 먼 길을 가셨습니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그런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인생의 꽃향기입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를 참 우리의 아들, 딸들 또는 손자, 손녀들을 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르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그것으로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잘 양육해야 하고 또한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사 삼손의 아버지 그 이름이 마노아죠. 마노아가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이걸 볼 때 자녀는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13장 24절이나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나 삼손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는 귀한 참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교육에 힘을 쓰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6, 47절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 전하 여러분들이 과연 물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없이 이제 다 큰 커서 이제는 손자나 손녀들에게 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로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잖아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과연 한번 해보았습니까? 했는데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약을 먹이려고 그럴 때 어느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받아 먹으려고 그럽니까? 응? 그 입에는 쓰지만은 속에 들어가면 병을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든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11장 18절 20절이나 32장 46절이나 출애굽기 13장 9절 시편 37편 3절 이사야 51장 7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잠언 3장 3절 이하 6절이나 6장 21절 7장 3절 등 말씀 볼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르쳐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즉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자녀 교육 잘 시키고 만약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 큰 상을 받습니다. 무슨 큰 대교회 뭐 목회를 잘했다, 정치가가 됐다, 뭐 했다, 큰 돈을 벌었다, 아무 카운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인 넌 자녀 교육 한번 잘 시켰느냐, 정말 잘 시켰구나,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스라엘 역사는 보게 되면 하나의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조그마한 나라가 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참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출애굽의 한 사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출애굽한 사실, 그 바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그 사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굶어 죽지 않은 것,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빈주먹으로서 어떻게 그 많은 가나안 백성들, 그 민족들을 정복한 일들, 그 모든 것이 그 대표적인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가르쳐 줘야 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열심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신명기 4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서 자녀들에게도 대주지 않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마음에 두라고 했는데 두질 않아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가? 왜? 그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그걸 양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19절에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꼭 그렇게 해라. 우리들의 생애 또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가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무슨 복권이나 당첨되고 아 무슨 뭘 사업이나 성공하고 이것만을 큰 기적으로 합니다. 아무 평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늘 푸른 동산교회 교인이 됐다, 목사가 됐다, 또는 장로가 됐다,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쉬운 것 같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서 무슨 회장 사장 소리 들어야만 다 기적이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어.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신문들 보잖아요. 정치가로 출세했다, 국회의원이다, 국무총리다, 63일 만에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 놓여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배웠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책임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만 참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짜 인간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대통령이다 뭐다 유명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 여원이 참 요게벳, 그 신앙 교육이 모세를 민족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었고, 또 한나의 신앙 교육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 보세요.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어머니 이름 유니게죠. 이 두 분의 신앙 교육이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시켰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볼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 11장 24,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대통령의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큰 재벌의 참 뭐 사위다 아들이다, 그 얼마나 크게 출세했냐고 희희낙낙할 게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아들이 없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능력도 있어, 지도력도 있습니다. 그걸 거절했대요. 왜 거절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돼. 왕이 되는 것보다 참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더 훌륭한 큰 상을 받는구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저나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뭐 대통령의 사위가 된다, 아들이 된다, 뭐가 된다, 왕자가 된다 해보세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의 길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말이죠.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참 그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길렀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를 소망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어요. 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운데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제 선민으로 택해서 끌어내려고 할 때 우선 그 백성이 강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1,2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튼튼하고 말이죠. 숫자가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백성으로 길러야 되겠다. 이 사실을 본 바로는, 애굽왕 바로는 식민지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잔인한 명령이죠. 민족을 말살시키라는 겁니다. 남자를 죽이면 여자는 살려줘. 그러면 애굽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 그 낳으면 다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집니다. 이런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썼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아이 모세에게 첫째로 그 준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아들 모습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녀의 참 좋은 점을 통찰했다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참담한 현실을 꿰뚫고서 아이를 소망있게 봤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 출애굽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래서 이 모세를 낳은 다음에 석 달을 숨겼어요. 죽이질 않았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남들은 다 그 자식을 죽이고 있어요. 목을 졸라 죽이든 낳자마자 죽이든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서 아이를 거기 담아서 하수가 그 나일강이죠, 갈대 사이에 두어서 목욕하러 온 바로 공주가 그 상자를 보게 했습니다. 일부러 볼 수 있는 자리에 놨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가 있지만 사람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 기도했으니까 잘 되겠지? 어디 보자.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게 했죠. 보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죠. 아, 불쌍하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로구나. 보자. 불쌍하다. 데려왔어. 보니까 울고 있어. 야, 자기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의 깊게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 로마 8장 29절로 부정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로서의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23절이죠.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읽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를 뿌리가 튼튼하게 키워야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공주에게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궁에 자라면서도 모세는 어린 시절에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가 됐죠.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그 손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어머니들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수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민족을 사랑하라. 자기 자녀들 교육의 뿌리로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 온 민족이 풀려날 길 없는 참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 자기 아들을 원수 나라의 왕궁으로 들여보내게 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그러니 그 아들에 대한 이 뿌리 교육을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거기 가면 모든 거 듣는 거 보는 거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려면 얼마나 철저하게 뿌리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뿌리는 뭡니까?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사도행전 17장 25,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 22장 37절 이하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죠. 사람은 아주 싫어해.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니 너 거짓말쟁이로구나,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만 튼튼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셋째로 우리는 자녀를 왕궁 교육과 광야 교육으로 또 길러야 됩니다. 모세가 버린 후에 나일강에 뛰었죠.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1,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 나라 왕궁에서 참 그 당시 최고의 학술을 익혔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모든 분야의 학술을 익혔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 왕궁 교육만으로는 교육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광야 교육이 보태져야 됩니다. 있어야 돼. 모세의 겸손,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관용, 모세의 참을성, 이건 광야 생활에서 얻은 실로 보혜로운 인격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가득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 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일을 맞아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야 되겠다, 유명한 이름 있는 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러는 동안에 이 인격 수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짓밟고라도 나는 1등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저 욕심만 왕성합니다. 그 아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초가 없어. 하나님이 바라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욕심만 왕성해. 그래서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가 된 이유는 광야 교육, 광야 생활. 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고상한 인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날 과학 지식과 기술이 참 크게 중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회복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교육, 인격 교육이죠. 정서 교육이 꼭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이에게 참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인간 교육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육신의 빵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입춘대길이라 봄이 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가와 만사성이라 그런다고 가와가 만사성이 됩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직 해서야 네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매라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참 강팍한 마음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방법이냐? 유치한 방법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24절에 밝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축복도 항상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주고 뭘로 남겨주고 하나님의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까먹어버립니다.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고 참 인생의 루저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참된 인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교육하는데 부모가 취할 최선의 교육 방법은 뭐냐? 부모 자신이 경건한 헌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의 자세가 참 모순되고 경건하지 않은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사회생활 전반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으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을 무한히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온 가족이 공동 예술작품이에요. 다 같이 노력해야만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합심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9절, 로마서 15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요한복음 5장 39절, 에베소 6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6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2장 21절. 이상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시고 참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위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들어서 첫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되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잘 때나 행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유명한 아이가 되게 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교회와 사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